서로 사랑하잖아. 너무너무 좋아하잖아. 그런데 왜 나를 못 믿어? 지난 일은 과거사잖아.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, 내 사랑은 당신이잖아. 봄날처럼 따사로운 당신의 큰 소들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니? 단 한 번의 뜨거운 뽀뽀로 아픈 기억 다 지우고 싶다. 서로 사랑하잖아. 너무너무 좋아하잖아. 그런데 왜 나를 못 믿어? 지난 일은 과거사잖아.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, 내 사랑은 당신이잖아. 봄날처럼 따사로운 당신의 큰 소들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니? 단 한 번의 뜨거운 뽀뽀로 아픈 기억 다 지우고 싶다. 단 한 번의 뜨거운 뽀뽀로 아픈 기억 다 지우고 싶다. 아픈 기억 다 지우고 싶다.